feel my heartbeat. Heartbeat. 네가 짓밟고 떠난 심장 아직도 뛰고 있어. 그것도 너를 향해. 이제라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 네 생각만 나는지. 안 할래 그만할래. 아무리 내 자신을 달래 그것도 달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. 내 심장이 고장나버렸어.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.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왜 지맘대로인지. 너를 잡고 놓지를 못해. 지금도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아. 별을 믿지 못해. 나도 마음 속 한 곳은 열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를 원하. 홀리가 없는데 볼지도 모른다고 왜 믿는지. 가슴이 왜 말을 안 듣니. Listen to my heart. Stop trying to get her back, she ain't coming. She's gone, gotta be moving on. 갔어, 오지 않아. 그녀는 네 생각하지 않아.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걸.